같은 소리가 있는 것 같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창문을 열이 보이는 건 외로운 길모퉁이 가로등 불빛 다만 내가 서글픈 마음에서 착각했나봐 언젠가는 그대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 시간이 더더없이 흘러가면 잘 자주겠지 추웠던 겨울도 다 갔는데 그 사람 오지 않네 아마 그는 나를 벌써 잊었을 거야 그렇진 않을 거야 두 손을 맞잡고 눈길을 가리던 그때가 언제였나 우린 정말 서로 다정했는데 바람 따라 그 목소리 들려오네 살며시 외로움에 지쳐버린 나의 모습 처량해 익었던 목련이 피어나네 끝없이 아마 그는 나를 벌써 잊었을 거야 그렇진 않을 거야 아마 그는 나를 벌써 잊었을 거야 그렇진 않을 거야 어둠에 묻혀버린 세월 그 시절 별빛에 그린 그대 얼굴 내가 입 맞추고 그대는 내 품에 안기고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들의 기억 별빛처럼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한 줄기의 빗소리에 서러운 마음 오 그댄 나의 분신되이라 Yeah.